무지크 씨는 첫 월급을 받으면 뭘 하실 거예요? 먼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월세를 낼 거예요. 그리고 몽골 식당에 가서 고향 친구들한테 한턱 낼 거예요. 린 씨는요? 저는 휴대전화를 사고 싶어요.